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제 사역의 초기에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의 삶을 쳐다보면은, 사역자로 출발한 첫 길이 항상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열매가 쉽게 안 나오고 외롭고 쓸쓸하고 성취감이 쉽게 오지 않고 항상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저는 가만히 보았을 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마구 부흥이 일어나고 커다란 모임이 생기게 되고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들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려 사역의 초기에 나한테 열매가 안 나오고 나는 고전하고 헤매고 있고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것을 복인 줄 아십시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부추와 파와 고기가 있었고 뭐든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쉴 만한 거처가 없고 사방에서 여러 이방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자에게 들어선 사람의 첫걸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초기에 드라이한 메마른 광야길로 내보냅니다. 어렵고 쉽게 열매가 나오지 않고 쓸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예, 그때가 하나님 의지할 때예요. 그 연단을 거쳐서 어느 날 가나 안에 들어갔을 때 꾸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준비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보지 않은 자들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앞에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열린 사람들을 볼 때 경고에 이런 게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길을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아마 가족의 인정을 받기도 어렵고 같이 졸업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할 때도 있고 사역의 열매가 안 나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미성숙함과 때로는 능력 없음에 좌절할 때도 있죠. 그때가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보고 하나님이 바위를 깨트려서 공급해주는 물을 먹어보고 하나님이 떨어뜨려주는 메추라기를 먹어보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 기적적으로 해가 멈추고 전쟁을 이기는 것을 맛보고 나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역의 초기에 힘든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외롭고 힘들 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군인과 같은 충성과 경계하는 사람의 규칙을 지켜야 됨과 농부의 인내가 있는지,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내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한 걸 내가 깨달아가고 있는지, 내게 이 일을 맡긴 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지키고 보존하는지, 전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전도를 강조하는지,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보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자신을 계속 점검하십시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가운데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겁니다.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18년째 일을 합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길을 떠난 지. 근데 18년을 돌아다 보면 초기 3, 4년 조의에서 간사로서 어렵게 일했을 때 배운 하나님과 신앙이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초기 3, 4년 조의 간사할 때 제가 성경 공부했던 노트를 아직도 들춰봅니다. 거기서 무한한 것을 배워갑니다. 아직도. 때로는 화도 나요.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연기 없으니까 예, 고난받고 있지 않거든요. 외롭고 메마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풍성하고 인정을 받고 이름이 나있고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참 어려워요. 대려 메마른 광야의 길을 처음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때는 의지하는 줄도 몰랐어요. 또 지나놓고 봤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렸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고 저를 키우셨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들과 이런 모델들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자기를 확인하신다면 더 커다란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디모데의 마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못 받아들 주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알려주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복음의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고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사역의 길에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의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그렇게 키워주옵소서. 이들이 간사의 초기 생활에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능력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그 마음에 끊어지지 않은 눌림과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축되어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고 이들을 광야길 가운데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